내게 올 순 없겠지.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,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.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.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. 가슴에 묻어